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참 일주일이 빨리도 가네요. 오늘 오프닝은 100년이 지나도 계속될 논란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오래된 기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양념게장이냐 간장게장이냐 아니면 삼겹살이냐 돼지갈비냐 보쌈이냐 족발이냐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사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민인데 막상 닥치면 매번 심사숙고하게 되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전 또 그건 별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10번 중에 7, 8번 정도는 늘 먹던 걸로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짜장면 먹는 사람은 짜장면, 물냉면 먹는 사람은 물냉면. 그게 다 늘 하던 일에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게으른 우리의 뇌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의 정해진 우선순위대로 안전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심각하게 따지고 고민하게 되면 뇌가 정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느라 과부하에 걸릴 거라나요? 자, 안 그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텐데 괜한 고민에 머리 쓰지 마시고 좀 쉬게 해주죠. 하연우가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시간에도 후회 없이 살고 싶네요.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 큰 좋은 일도 또 그리 큰 나쁜 일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줄어든다고 표현하면 나이가 들어간 현상이 맞는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네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청취 방법은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온에어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니 음악카페에 음악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편지함이나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남성 의류 전문 쿤에서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 슈퍼큐에서 엔진오일 교환권, 보따리에서 아동 문구류 및 액세서리, 또 오클랜드 글램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서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전 잠시 후에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지계중, 조현우 씨와 함께 상하이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고은 씨의 에릭스 송을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번 중국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이름을 정했잖아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네네. 네. 좋네요. 네네. 이름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라운스베이에 살고 있는 조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전문가.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전문가. 네. 개인적인. 씨. 네네. 아,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전번에도 음악과 함께 만나봤었는데 오늘도 그러면 중국과 또 음악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예,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오래 살았던 북경에 네네, 대한 예,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 네. 오늘은 제2의 도시 상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예, 아무래도 그, 북경하고 상해, 광주는 대도시다 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고 많이들 가보신 지역이에요. 북경, 예, 상해, 북경, 상해, 광주, 네. 예, 광주라고. 올림 그 뭐 올림픽도 있었고 네, 네. 국제 회의나 이런 네. 것들이 많이 개최되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 있는 예, 도시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해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상하이, 상해 예. 이게 이제 소리나는 원래는 예. 저희가 상해라고 불렀죠. 예, 예전에 한자 그대로. 근데 예.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소리 그 나라 언어로 예, 예, 많이들 예, 표기하기 때문에 상하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예. 아, 진짜 가보고 싶은 도시예요. 꼭 한번 가보셔야 그러니까. 하는. 예. 갈 곳이 너무 많다. 예. 여기서 가는 걸로 만족할게요. 예. 네네. 상하이는 아무래도 국제 도시다 보니까 네.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음악 저기 영화? 영화들도 아, 참 맞아요. 많이 있고 상하이 자체, 하면 또 영화가 또 유명하죠. 네, 영화도시로. 상하이 같은 영화도시로도 유명하고 네. 뭐 할리우드 같은 경우 미션 임파서블에서 3에서 예, 나와서 노출되었었죠. 최근에 아, 상해가 아, 그렇죠. 예, 배경이, 배경으로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그 빌딩 높은 빌딩 사이에서 톰 크루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고 어떻게 찍었을까? 예, 실제로 그래. 예, 실제로 방문을 해서 찍기는 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많이 마비되고 그렇겠죠. 예, 현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더 많이 그 도시 자체가 알려졌고 그걸 통해서 해서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예, 상하이를 상하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아, 예. 맞아요. 아 제가 아는 분도 있었죠. 그거 보고 아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거 보고서 미션 임파서블 3 보고서 상하이 여행을 결심했다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깐 뭐 상해 자체를 상해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상해에서 촬영이 됐고요. 네네. 상해 중국 영화 중에는 상하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상하이는 그 2차 대전을 2차 대전 전에 그 진주만 스토리, 지문 폭경 관련된 그런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네네. 중심으로 했던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운발이나 공리 그리고 그 존 코삭이라는 그 미국인 배우가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하이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너무 유명한 왕조연이 나왔던 그 가족 영화. 그래서 최신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죠. 한 80년 80년대 80년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고요. 가족 영화고요. 그리고 상하이 콜링이라고 아마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는 다니 헨리가 나왔던 맞아요. 맞습니다. 다니 헨리가 나왔고요. 미국인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그거는 이제 최신 영화라서 아무래도 현대의 그 상해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얘기 러브 스토리예요. 아, 그럼 그래서 시간 역사적인 순서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상해를 이해하시고 상해 관련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뜬금없이 우리가 상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 상하이에 관련된 뜬금없는 음악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그 오렌지 카라멜? 네네. 네, 거기 보니까 제목이 상하이 검색해봤더니 상하이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음악이요. 네. 네. 걸그룹이 불렀던 음악이죠. 네. 상하이 얼마나 관련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하이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상해에서는. 젊음의 도시. 예, 젊음의 도시. 그리고 어떤 도전의 도시. 꿈의 도시. 이런.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많은 러브 스토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음악도 중국이, 사랑 얘기더라고요.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노래 같은데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봐. 이게 중국을 아마 상하이를 겨냥해서 만든 걸그룹 노래인가 봐요. 들었을 때 그 상하이 풍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의상도 네. 약간 중국 그 전통 복장인 치파오가 있거든요. 네, 그 계량 치파오. 예, 치파오. 우리 저희로 말하면 한복처럼. 그렇죠. 예, 치파오가 예, 몸매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한국인에게는 취약인 한국 여성들이 절대 입으면 안 되는 그 배와 네. 예, 가슴이 강조된 예, 강조된 네, 옷이기 네. 때문에 또 찾아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예, 중국을 겨냥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장 세련되고 발전된 도시가 상하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상하이 로맨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수도는 북경이지만 네. 네, 더 크고 발전된 도시는 예, 상하이고요. 실제로 도시 인구로 비교했을 때도 상해가 제일 높아요. 그럼 우리 뉴질랜드랑 비슷하나요? 뉉질랜드 수도는 웰링턴인데 네, 맞아요. 오클랜드에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리적인 요건도 그렇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드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꿈을 상해는. 이루는 곳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사실은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여기 오니까 저는 많이들 네. 모르시더라고요. 중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냥 발전했다 잘 먹고 잘 산다 정도인데 실제로 저는 2007년 2006년도부터 네. 8년도까지 거기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에도 정말 그 뭐 내노라 하는 뭐 미국, 영국 뭐 네, 이런 데서도 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되고 들어와서 일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20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죠. 예, 네. 그때 갔을 때 영어로 대화를 뭐 기본이고요. 네. 그러니까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사실은 북경보다 높아요. 집값도 당연히 상하이가? 비싸고요. 그리고 인재들이 모여서 일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이 제공이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발달을 했지만 네네. 발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있기 때문에 네네. 법령 같은 거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제재들이 강화되어 맞아요. 있는 곳은 북경이라서 사는 곳도 막 이렇게 정해져 있고 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사는 곳. 지금은 그건 없어졌지만 물론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지금도 부자연스럽죠. 여러 그렇죠. 가지가.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색깔을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도시가 아무래도 상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도시네요. 예. 그리고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도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은 아시아에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도시가 지금 상해로 거의 꼽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네. 뭐 나중 다루 말씀드려야겠지만 뭐 워낙 그 유명한 네. 그 빌딩들 이제 건축하는 분들 높은 빌딩을 포함해서 네네. 유명한 건축자들이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홍콩하고 상하이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뭐 네. 예전에는 네. 중국의 홍콩이 네. 홍콩이라고 불리는 곳이 상하이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홍콩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규모나 발전에 예 그렇죠. 지금은 네 경제나 뭐 모든 문화의 네, 중심지로 네. 이제는 예, 홍콩보다는 상해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홍콩이 맞아요. 아무래도 더 많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홍콩이 97년도에 반환된 그렇죠. 이후로 너무 많은 인재와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뭐 연예인들뿐만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렇죠. 아내도 이미 뭐 떠났죠. 네, 캐나다나 뭐 호주나 그렇죠.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많이들 이민 가 있는 상태고. 중국의 이민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홍콩은 사실은 저는 홍콩을 되게 좋아해서 한 6차례 정도 한 2년에 한 번꼴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뭐라 그러지? 이렇게 퇴색해 가는 느낌? 아, 오히려 저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새로 떠오르는 도시가, 예, 도시가 상하라고 보시면 되고 예, 더 이상 쇼핑의 메카라고 하잖아요. 네, 왜 홍콩이요? 왜 홍콩이요? 네, 지금은 홍콩보다도 상해로 더 많이 오고요. 뭐 명품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명품들이 이미 다 상해에는 들어와 있고 로드샵들이 이미 먼저 거기에 오픈을 하고요. 국제도시네요. 네. 먼저 오픈을 하고 그래서 명품 거리도 너무 많고요. 한국보다 규모나 뭐 이런 규모 자체가 다르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상해를 97년도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상해의 그 모습을 보고. 예. 왜냐하면 북경을 오셨었는데 북경은 너무 같은 시대 네네네. 97년도 98년도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이죠. 죄송해요. 2007년에 저희 어머니도 오셨는데 북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친한 동생들도 제가 북경에 있을 때는 오지 않더니 제가 상해에 있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때 알고 지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깝다. 상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상하이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하이 아까 영화 하나 소개시켜 주실 거잖아요. 네, 상해 아까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상하이 영화 그 주윤발이 나왔던 영화. 그러면 이 주윤발 나왔던 영화 그럼 주윤발이 직접 노래를 불렀나요? 주윤발이 불렀던 거는 사실 다른 영화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요. 주윤발이 그 아무래도 액션 영화를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윤발과 상하이 같은 경우는 주윤발과 공리 이 두 커플이 엄청 그 이거 말고도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죠. 몇 번 출연했었는데 되게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케미가 좋은. 네, 케미가 좋은. 그래서 물론 영화 연기력은 물론 너무 뛰어나죠. 이 두 배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됐던 예, 상하이라는 영화 예, 거기에 나왔던 음악. 그러면 일단 영화 소개시켜 주시기 전에 네. 주인발이 부른 네. 상하이 예, 예. 영화 한번 영화 상하이 음악 탄. 상하이 예. 탄 예.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 한번 감상해 보세요. 浪奔浪流，万里滔滔江水永不休，淘尽了世间事，浑浊滔滔一片潮流，是喜是愁。浪里分不清欢笑悲忧，成功失败，浪里看不出有未有。爱你恨你，问君知否？似大江一发不收。转千弯，转千滩，亦未平伏，始终争斗。又有喜，又有愁，就算分不清欢笑悲忧，仍愿分百千浪。在我心中起伏够，爱你恨你。君知否？似大江一发不收， 断前患，断前叹，亦未平复，始终争斗，又有喜，又有愁，就算分不清欢笑悲忧，仍愿翻百千浪，在我心中起伏够，仍愿翻百千浪，在我心中起伏够。 아, 제가 화요일에도 그 세계로 음악 여행,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 여행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그 각 나라의 약간 민요 같은 노래를 소개해 주시고 듣는데 뭔 말인지 설명 안 해 주시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중국어를 배우고 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발의 그건 광동어라서 저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알아들을 수 없다고요? 예, 알아들을 수 없고. 전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 대략 내용은, 예, 아무래도 상해의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살다가 올라와서 이제 겪어야 되는 희노애락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농축해서, 예, 한 음악으로 알고 있, 가사 내용이고요. 네네.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겠죠? 네네. 그런 얘기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가락을 뭐 들으면 그 느낌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대의 음악들이 대부분 이래요. 근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사실 듣진 않는데, 저는 갔을 때 이런 음악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좀 익숙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이런 풍의 노래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젊은 시절 들었던 음악이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들었던 음악,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서 듣는 음악.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같이 얘기하면 공감되는 음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로 말하면 트로트잖아요. 트로트과에 해당돼서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만 중국을 느낄 수 있는 80년대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니까. 네. 뭐 이런 음악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느껴보세요. 네네. 그래서 다시 상해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요. 네. 상해는 지금 뭐 최대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지만 북경 사람, 상해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역별로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왜 그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단어적인 부분의 선택에서 좀 저희가 뭐 호남 지역, 뭐 경상도, 예, 그런 게 좀 전라도랑 경상도 좀 틀리긴 하지만 상해도 상해어가 있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북경어 지금 북경어도 북경어가 있고요. 상해도 상해어가 있고 광저우에도 광저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광저 언어는 사실은 홍콩 언어, 홍콩 저희가 그 많이 봤던 홍콩 영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언어인데 사실 광저어 또 사실은 홍콩과랑 좀 더 달라요. 예, 둘이 또 본인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뭐 둘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그 약간 그 나라 그 도시의 방언 같은 건데 그러면 각자 그 도시의 사람들의 특성이 저번에 북경 사람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르겠네요. 예, 전혀 다르고요. 저는 상해에서 2년 동안 살았지만 상해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사실 사실 저는 상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좀 지극히 개인적 그렇죠. 취향인데요. 일단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비가 주구장창 오고요. 아, 어느 계절에 겨울에 여기하고 겨울에? 똑같아요. 아, 근데 기온이 그러니까 뉴질랜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 별로 눈은 안 오는데. 죄송한데 저는 뉴질랜드 날씨가 일단 비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참 힘든데.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상해에 2년 살다가 다시 북경으로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살 줄 몰랐네요. 아, 여름은 참 좋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뉴질랜드의 여름은 상해 여름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상해도 여름은 좋아요. 짧아서 그렇지. 아, 짧아요.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죠. 아, 그래요. 그리고 하수구 시설이 여기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그 물이 넘치죠. 그 물 사진 같은 데 보면 네. 이게 그 강이라고 하나? 네, 네, 그렇죠. 네. 흙탕물이 이렇게 보이는 네, 네, 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강이 강을 끼고 있죠. 네, 저희가 네. 그 상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 자체가 도로가 좁고 좁아서 이렇게 1차선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예. 네. 네. 하수구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예, 도시 자체가 너무 급격히 커서 그런가?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시는 두 가지로 상해는 푸서가 있고요, 푸동이 있어요. 푸는 푸서? 이제 예, 방향인가요? 예, 아니 그 황포강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눠서 예, 저희가 말 강서 강북 이렇게 보시면 강남. 돼요. 강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쪽은 옛날 도시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이렇게 네네. 발달된 도시고요. 푸동은 최근에 발달된 도시예요. 신도시. 신도시.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물들이 다 그쪽 푸동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 지금 뭐 공항 상해 그 공항도 푸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인천 공항 같은. 예. 그리고 푸서에는 김포공항 같이 공항이 있죠. 국내선과 국내선? 예, 국제선이 뛰긴 하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국제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옮겼죠. 참, 이건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건 살아보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그런데 너무 불편했던 거는 푸서에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푸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많이 지금은 푸동에도 많이 산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저 당시에는 푸서 쪽에 그 많이 살고 네네. 계셨고요. 근데 푸서는 일단 동네 자체가 그 길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비만 오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 도로가. 근데 차가 없잖아요. 난감하네. 그러니까 예, 택시도 안 잡혀요. 그리고 상해는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높은 데 비해서 자동차 네. 보유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왜요? 번호판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북경에도 적용이 돼요. 네. 워낙 차를 많이 구매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돈이 많아서 차를 뭐 한 대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막 다섯 대 여섯 대씩 갖고 있기 때문에 19 이상으로 19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시행하는 게 상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의 선시행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곳은 상해거든요. 상해는 오래전부터 그게 제도가 이미 도입이 돼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번호판 하나에 한국 돈으로 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웬만하면 일반 서민들은 사지 못하죠. 번호판 하나에 천만 원이 네, 번호판만. 예. 그래서 차값은 천만 원이 안 되는데 번호판이 천만 원이 넘으니까 차를 그래도 아무래도 사는 게 조금 억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일화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어 제가 중국 운전면허증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중국에서 운전면허증 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외국인들이 특히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중국 운전면허증 외국인이 따야만 하는 게 이제 바뀌었었어요. 제가 2006년 그때 네네. 이제 바뀌어서 전 땄어요. 그때 땄는데. 제가 그냥 하고 듣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후에 따긴 했지만 어쨌든 네. 차를 이제 사가지고 네. 차를 사서 북경에 있을 때 차를 사서 이제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스카우트에서 상해로 가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상해가 도시가 작으니까 저희로 말하면 미니 조그만한 차 예, 있죠. 예, 뭐라고 이제 티코? 티코? 예. 티코 지금 죄송해요. 없어요. 죄송해요. 티코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티코 정도의 차를 네. 사려고 했더니 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차값이. 워낙 예, 중국은 세금 차 세금이 엄청나니까. 근데 사려고 했더니 500만 원이더라고요. 상해 가서 제가 그걸 하나 사서 상해에서 타고 다녀야겠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번호판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 차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네. 상해는 고가 도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 자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작다 보니까 네네, 위로 막 왜 위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많이 놔서 고가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QQ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티코 같은 차량들이 대거 유행을 했어요. 젊은 소량. 친구들한테 막 색깔이 소형차 네, 소형차가 한참 네. 붐이었었어요. 알록달록하게. 근데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두 가지 장애가 하나는 번호판이었고 네. 하나는 고가로 올라갈 수가 없대 그 차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대형 차들이 이제 중형 차들이 네, 많이 네. 이제 나오다가 이제 소형 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참 그 유행을 했었어요. 2006년, 그 시즌에. 2007년 네, 네, 시즌에요. 네. 이제 막 그 네.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상해 갔더니 네네. 그런 차들도 일단 별로 없을 뿐더러 상해는 워낙 고가의 그런 외제차들이 많아요. 네네. 왜 맞나 했더니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못 올라가. 고가를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의 꿈은 무너졌죠. 아니 지금 이 상하이 그 얘기 듣다가 지금 좀 전에 그 상하이 사람들의 성격 대표적인 거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래 하나 더 시간이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네,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막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 노래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이 상하이 이거 1탄으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1탄, 2탄 이렇게 시리즈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직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지금 상해 그 네. 저 상해하고는 사실은 조금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좀 들어 한국에 잠깐 갔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네. 그 서른도 씨가 부른 사랑의 트위스트. 아, 저는 그 구름 꿈을 들으면서 상하의 트위스트. 상하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가요? 예. 상해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사랑의 트위스트 제목이. 네, 제목이 아. 사랑의 트위스트라고요. 거기에 왜 뜬금없이 상하이가 왜 들어갈까요? 그러게요. 전 계속 그래서 그 음악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느끼면서 좋아했었는데 지금 네네. 알고 보니까 예, 참 다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상하이와 관계 있는 듯 없는 듯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들으면서 아 오늘 상하이 편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윤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난 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조연희 씨와 함께한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지게 중 상하이 편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어디에서 보냈느냐에 따라 문화적 배경이 많이 결정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저만큼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노래를 추억하고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듣는 음악과는 또 다른 모습이겠죠. 요즘 들어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가수입니다. 특이하게 우리 창을 하시던 분인데 취미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수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고은 씨의 오디너리 송. 들으시면서 저녁 준비하고 계시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